minutes you to talk it. I try not to love. Feel like talking to money. Oh, that don't be my first time. I've been always afraid of. 걸어 살지 걸어 너만 한 날. 걸어 우는 wrong wrong 뭐에 세네 날. 어서라도 so early 나를 갈라.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. 걷어가 시작하니 해볼 뻔 뻔 뻔 녹아내려 도시 대모마다 점점 날 소리 날아질 뻔 운동 코너 와시 내 숨을 요 이토리 꿈 가면 있다 지붕